난 아무도겠어 왜 자꾸 이상해질까 항상 네 앞에서 난 유치원생도 아닌데 모든 게 다 유치해 사실 내가 방금 친 말장난보다 좀 더 유치해 Look at my eyes 내 식구 중 많은 진심이 아냐 이 한마디가 겁나 좋더라 악관심 있다고 내게 해결되기 부끄러 차가운 달이 됐지만 그 후로 자꾸 만들어 침대 바닥 위 이불 파도 철수 미친 놈처럼 펄쩍 뛰다 창피함을 UFC로 승화시키는 게 내 업적 하이킥도 날렸다가 제프로 맞췄다가 파운딩 했다가 이불 쇼 뜯고 막 또 하승연하다가 Give me that rhythm 내 손을 펴줄 이미 너 이미 내게 가사 몇 줄 그 이상이야 근데 내 입으로는 무슨 죄야 물었네 그냥 네가 있으네 Only you Look at my eyes 내 식구 중 많은 진심이 아냐 어느새 시간은 틱탁 흘러가서 네 집 앞에 다 달았을 때 더 분위기 잡고 이번엔 진짜 미친 척하고 진한 키스나 한번 해볼까 하며 어깨를 잡어 근데 때마침 울린 한통의 전화 언제 들어오냐는 너의 아버님의 성화 Oh my god, oh my god 분위기 좋았는데 자기 전 괜히 이불에 화풀이 좋았는데 할까 말까 하다가 해버렸지 야심찮게 과장난 스킨십과 또 앙타 근데 내 화살은 너랑 관역을 자꾸 피하기만 해 어딜까 내 마음은 거길까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오늘도 잠 못 드는 밤 침대 위 이불은 내 샌드백 Only you 그랬을까 머리 빙빙 죄 없는 이불 만차